박근혜 역적 폐당에 사드 배치 만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적적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아부 굴종하여 침략적인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박근혜 폐당의 만고 죄악을 단적에 탄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날이 갈수록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당황망조한 역적 폐당은 사드 배치 지역의 주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격노한 민심을 녹아쳐보려고 가진 교활한 추태를 부려 온 교리에 지서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가 청와대에 대구, 경상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불러놓고 성주군이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 성산포대가 아닌 다른 적합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느니 뭐니하고 시보려 된 것은 바로 그 단쪽 실례로 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체 성주군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여 매일 격렬하게 투쟁하는 데 기겁하여 내뱉은 간교한 요설이지만 이러한 역도의 망발은 오히려 민심에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주 사드 배치 조지 투쟁위원회와 성주군 주민들 린접 지역은 물론 남조선 전 지역의 각계층은 사드 배치 고려 외에 다른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디에도 사드 최적지는 없다고 반발하면서 역적 배당에게 결정 고리를 더욱 강력히 요구해 나서고 있다. 한편 박근혜의 뜬금없는 제3지역 검토 망발로 혼란에 빠진 괴뢰 국방부 것들은 그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상전인 미국까지 제3의 후보지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역도는 설상가상으로 졸경을 치르고 있다. 지금 박근혜는 청와대 것들을 내세워 사드 배치지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느니 다른 지역도 조사는 해보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재년이 뱉어놓은 발언을 주워 담아보려고 무진일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엎질러놓은 물을 다시 보담을 수 없듯이 막다른 궁지에 빠진 박근혜의 가련한 고지는 결코 달리는 데일 수 없으며 민심의 더 큰 항구와 규탄을 면할 수 없다. 사실 이번 역도의 제3지역 검토 망발은 내외가 한결같이 평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독성과 남조선 전역에 처리될 엄중한 파괴적 후과를 제입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저지른 죄가 몇 배나 크다고 박근혜 역도는 남조선 이민들은 물론 온 교리의 운명을 미국의 침략 정책의 희생물로 섬겨바치려는 흉악한 목적 밑에 사드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 민심을 업어넘겨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별의별 억울한 수를 다 쓰고 있다. 그러나 사드가 남조선 이민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보호용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백골을 추구하는 미국의 침략 정책에 따른 재앙단지라는 것을 절대로 가려올 수 없다. 집안에 들어온 강도는 웃방이 있든 아랫방이 있든 강도 얘기는 매야 한 가지이다. 남조선 이민들의 생명은 물론 온 교리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사드는 남조선 땅 그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재난과 불행의 화근 덩어리로밖에 달리될 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이 박근혜의 제3지역 검토 망발을 아랫돌을 뽑아 웃돌을 고이는 식의 우둔하고 미혹한 발상이라고 조소하면서 그 어느 지역에도 배치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거에 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무지무능하게 그지없는 박근혜가 성주군 주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격노한 민심을 제3지역 검토라는 어리석은 잔꾀로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말 그대로 천하의 미련한 매국노라고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역 재검토 발언으로 혹을 때려다 더 붙인 격이 된 박근혜는 지금 성이 똑같이 나서 대안을 제시하다느니 반드시 필요하다느니 뭐니하며 민심에 악랄하게 도전에 나서고 있다. 민족의 대재앙을 불러오게 될 백해무익한 우한단지인 사드를 친미매국에 쏟은 구린이라는 심화폭에 싸들고 뱁새 눈으로 남조선 땅의 여기저기를 노리며 그무슨 죄족지를 찾겠다고 날치는 박근혜야말로 사드보다 더 추악한 여물마녀가 아닐 수 없다. 남조선 이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도전인 남조선 땅에는 미국의 괴물인 사드를 배치할 곳도 미드 침략군이 들고 있을 자리도 없다. 사드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제3지역 검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인민에게 핵재난을 돌시우려는 침략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역적 배당을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매장해버리는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는 민족과 역사에 도전하여 만고의 대욕제를 도쌓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사드 배치 망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8월 13일 평양.